자, 오늘은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졌으니. 자, 오랜만에 우리 창세기 앞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창세기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5장을 보면 홍수 이전에 살았던 부조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 5장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는 거죠. 자, 이 계보가 뭡니까? 우리 한국말로 하면 족보도 되겠고, 또 영어는 generation.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의 역사. 이 아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담을 사람으로 바꿔 우리가 말해보면 사람의 계보, 또 사람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2절. 예, 1절 중간부터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이 아담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그 시점부터 아담의 역사를 이렇게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죠. 자, 이 아담 한 사람의 역사는 모든 인류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죠. 아담은 살았고, 또 아들과 딸들을 낳았고, 그리고 죽었다. 그 다음 사람 볼까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마할랄렐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참 우리가 생각할 때 꿈의 나이죠. 그렇죠? 거의 오늘날 장수하는 사람들보다 거의 10배를 살고 있는데요. 그 다음 더 볼까요?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믿어지십니까? 우리 한나는 믿어지나요? 하나, 무슨 소설 같죠? 그렇죠? 판타지. 자,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이를 정확하게, 그렇죠? 뭐 대충 800년, 900년 이렇게 하지 않고 정확한 나이를 이렇게 모세라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기록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 부조들의 역사도 오늘날 우리와 마찬가지로 언제 태어나서 자녀를 낳았고 왜냐하면 이 계보기 때문에 자녀를 안 낳은 사람 여기 기록이 없어요. 그렇죠? 아벨은 아마 자녀가 없이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아벨 대신에 얻은 아들이 셋이었기 때문에 아담의 아들은 셋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자, 그리고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것은 이렇게 끝나죠. 자, 인간 개개인의 역사가 몇 년을 살았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언제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더라. 누구를 낳고 그리고 죽었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이 몇 마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나 민족들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모두 잠시 번성하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이가 참 신비스러울 정도로 많은 나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 볼 때 뭐 900년, 1000년 우리는 와 그러지만은 우리가 몇십 년 사는 거나 하나님 보실 때 몇백 년 사는 거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자, 죽음은 인간의 모든 영광과 자랑을 무효로 만들어버리죠. 무효화시키죠. 자, 그래서 죽음이 침범할 수 없는 생명을 가지지 못할 때 인간은 사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태어나서 900년 이상 살다가 죽은 것이 나은 거 아니면 지금 비록 그렇게 못 살지만 지금 살아있는 것이 낫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전도서인가 잠언서인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랬죠. 예. 참 뭐 별 거 아니에요, 그죠? 900 몇 년 살아도 그들이 죽었다는 그 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죽음이 그의 삶을 멈추게 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의 역사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죠? 자, 바로 에녹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죠. 자, 그 다음 21절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에녹은 아담의 7대손이죠. 자, 이 창세기에 보면 에녹의 역사도 비교적 간략하게 나오지만 이 에녹의 생애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아주 강렬합니다. 여기 특별히 22절에서 이 에녹의 기록이 다른 앞에 그런 부조들과의 기록과 다른 것이 무엇이죠? 예, 네.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여기 우리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에녹까지 쭉 우리 이제 그 사람이 그 동일한 표현들을 제가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자, 차이점이 뭐죠? 다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랬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지내며, 예, 살며, 예, 영어에는 liv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며, 살아있으며. 그들이 900년 이상을 그렇게 살며, 그렇게 예, 지냈다는 것이죠. 예, 우리 모두의 소망이 건강하게 이 세상에서 잘 살며, 잘 지내는 것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부조들이 아무렇게나 막 살았다는 믿음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그런 말은 아니죠. 예. 근데 아무튼 그들과 에녹은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자, 여기 에녹은, 에녹의 기록을 보면 300년을 지내며가 아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는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했다는 거죠. 자, 사람이 누군가와 동행하려면 여러분 아마 누군가 동행을 해본 적이 아니면 같이 살아보거나 어때요? 쉽던가요?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 언제 어렵습니까? 예, 네. 생각이 같지 않을 때, 뜻이 같지 않을 때, 그때는 상당히 어렵죠. 뭐 부부도 그렇죠. 서로 뜻이 안 맞을 때는 상당히 힘들죠. 뜻이 잘 맞을 때는 좋아요. 우리 아모스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나? 불가능하죠. 많은 친한 친구들이 또 친한 사람들이 지인들이 서로 같이 함께하고 싶어서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길을 같이 가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결국 뜻이 맞지 않을 때 그들은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처음보다 더 안 좋은 상태가 될 때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두 사람이 동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리고 얼마 동안 뜻이 같아야 할까요? 네. 항상이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일에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가 있죠. 자, 어떤 일은 뜻이 맞는데 또 어떤 일에는 또 뜻이 일치하지 않아. 그러면 동행하기가 쉽지 않죠. 또 동행을 하다가 말다가 이것도 안 되죠. 자, 그러면 그러므로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언제나, 그죠? 항상 모든 일에 서로 뜻이 동의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만 이 동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혹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옛날에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에녹과 이런 동행했다 이런 말 들으면 별로 감동도 안 오고 별로 읽기 싫었어요. 왜? 이게 너무 저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항상 이게 뭔가 제재를 받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어떤 이런 느낌 때문에 참으로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 못하고 이걸 부담스럽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배워가면서 알아가면서 참으로 이 에녹이 얼마나 300년 동안 행복했을까. 왜? 그가 함께한 그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하나님과 길을 걸을 때 그는 참으로 그가 기쁨이 없었다면 어떻게 300년 동안 300년이 우리가 생각할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 기록은 우리를 실망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죠. 우리 로마서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무엇을 가지게 해요?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이렇게 기록한 거죠.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에녹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론 좀 오래 산 거는 우리가 다르지만은. 이 에녹 시대도 어땠습니까? 세상은 악했어요. 그러니까 오죽 악하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시키려고 생각하실 정도로 오늘날 못지않게 그 에녹의 시대도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 에녹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가 결코 우리보다 어떤 더 나은 환경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만일 에녹이 우리보다 더 나은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더 어떤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졌다면 이 기록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죠.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은 그도 왜 우리도 에녹과 같은 에녹도 우리와 같은 그런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우리도 지금 에녹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에녹은 우리 하나님이 에녹은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참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막연하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보이는 사람과도 동행이 힘드는데. 자, 그런데 이 에녹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동행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걷고, 영어에는 워크라고 되어 있죠. 에녹이 동행했다는 말도 워크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아모스 3장 3절에도 워크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말이죠. 근데 우리말로는 행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행하고 이 말은 보이지 않는 분으로 말미암아서 행하고 이런 의미죠. 그리고 보이는 것에 의해서 행하지 않았다. 자, 믿음으로라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한나가 여기 있는데 한나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네? 왜 그래요? 한나가 여기 와 있는 보고 있는데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을 내가 진심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한나가 정직하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한나의 정직함은 한나의 내 눈으로 한나의 정직한 것이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자,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엇으로 봐야 합니까? 네,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녹이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눈에 보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똑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 그의 발걸음이 좌지우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우리 에녹의 기록을 좀 더 볼까요? 23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네, 365세를 살았더라. 우리 다른 사람 기록과 뭐가 다른 점이 뭐죠? 네, 살고 죽었더라. 지내며 죽었더라. 그랬는데. 자, 그렇죠? 다 뒤에 뭐가 있죠? 근데 에녹의 기록은 살았더라. 뭐가 없습니까? 죽었더라가 없어요. 자, 그가 살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럼? 자,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기 또 강조를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자,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의 기록의 전부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자, 에녹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은 에녹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 볼 수 없게 되었습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에녹을 어느 날 찾는데 에녹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찾아봤겠죠? 근데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에서 에녹의 이야기가 끝나지만은, 자, 성경은 에녹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히브리서 11장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자,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었는데 그는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지를 우리 히브리서에 가면 더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옮겨졌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에녹이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진 것은 무엇에 의해서요? 믿음에 의해서 됐다. 에녹이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동안 사실 아담을 비롯해서 모든 부조들이 살고 있었어요. 물론 에녹이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당할 그 시점에는 계산을 해보니까 아담은 죽고 없어요. 그 외에 셋을 비롯한 모든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살아있었어요. 자, 그들이 다 살아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에녹만 데려가셨을까요? 다른 부조들은 옮겨지지 못했는데 왜 에녹만 옮겨졌을까요? 예. 예. 하나님이 뭐 편해야 하거나, 야곱처럼 뭐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예, 분명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죠? 아,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자, 여기 말씀에서 그가 옮겨진 것은 믿음으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다른 부조들은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럼? 그러면 아담이나 뭐 셋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말일까요? 뭐 그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아는 바로는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고 우리는 아담도 구원받는 그 조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다 이것이 어떤 의인의 계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자, 그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요. 성경은 아담의 10대손이면 누군지 아세요? 노아. 노아에 대해서 좀 뒤편에 나온 사람이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는 의를 전파하는, 의의 전파자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도 950년을 살았죠? 살고 죽었어요. 자, 많은 부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믿음을 가졌지만 에녹이 가진 믿음은 뭔가 그들의 믿음과 뭔가 좀 다른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믿음은 뭐 한 믿음이죠. 다 한 아버지로부터 나온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믿음이 차별이 있다 그러면 뭐 이상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면에 있어서 그들이 깨달은 진리들의 어떤 목적과 차이점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에녹이 가진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그가 옮겨지기 전에 어떤 인정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그런 인정을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에녹과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인정은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에녹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 그것도 역시 믿음이죠. 그렇죠? 예. 자,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우리가 특이한 단어가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단어가 반드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것과 그가 자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죠. 보상하신다는 거죠. 이걸 믿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 이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하고 인정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에녹이 그렇게 확고하게 믿었던 하나님의 상급이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 계신 거 다 믿었죠, 뭐. 예? 그, 다른 부족들도 다 믿었어요. 근데 이 에녹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믿었는데 그 상이 무엇일까요? 예. 조금 오래 이제. 예, 여기 히브리서에도 이제 에녹에 대한 기사가 딱 두 절 나오고 또 끝나요. 아, 그런데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조금 뒤로 가면 요다서라는 책이 나오죠. 거기 보면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에녹이 특별히 깨달은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 이게 뭡니까? 재림이죠. 그렇죠? 네, 재림. 자,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에녹이 살던 시대에 참으로 그 세상이 악했는데 그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편만한 경건치 않은 모든 일들에 대해 심판하시고 의로 통치하실 것을 믿었어요. 자, 그는 주님의 오심을 너무도 굳게 붙잡아서 그에게 이 재림은 이미 성취된 사실과도 같았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예,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그랬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됩니까? 존재하기 시작. 우리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원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나왔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 존재하면 이미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히 존재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보다 더 확실하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게 확실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을 다 지금 찾아볼 수 없지만 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언젠가는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질 거예요. 우리 눈앞에서 다 사라질 거예요.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땅도 결국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떠나가고 모든 것들이 체질이 풀어질 때가 올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것이 확실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확실한 것은 영원히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앞으로 될 일도 완료형으로 다 기록했죠. 하나님 말씀하면 뭐가 될 거다, 할 거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미 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자, 그래서 이 에녹은 그 주님의 오심을 너무나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재림은 실상이었어요. 그리고 비록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능력으로 오실 그 능력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 에녹에게 있어서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었고 그래서 그는 이미 심판받은 이 세상에 어떠한 미련이나 정을 붙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옮겨질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신념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믿음으로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 살았으며 이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로 가득 찬 이 세상 것들을 다 죄로 정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녹을 보면 뭘 느꼈을까요? 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에녹을 보면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왜 에녹의 삶을 보면 이 세상의 어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자,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뭐 그렇다고 뭐 사람들과 단절하고 그런 거 아니죠.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는 바로 자기가 믿고 있는 이것을 전했고 바로 그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전파했겠죠. 자, 우리 화이트 여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부자 선지자에 보면 그는 3세기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었다. 날마다 그는 더 밀접한 연합을 바라셨다. 그 교통은 점점 가까워졌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 곁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는 영원한 세계의 무너기에 서섰고 그와 축복의 나라는 한 걸음 사이였다. 그는 3세기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지루했을까요? 네. 그랬다면 동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겠죠. 그는 그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고 그것이 영원하기를 바랐겠죠. 그렇죠? 자, 그가 축복의 나라로 뗀 걸음이 이 세상에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마지막 걸음이었죠. 그 마지막 축복의 나라와 그와 축복의 나라 사이에는 한 걸음이었는데 하나님과 이 세상에 동행한 그 마지막 한 걸음이 하늘로 옮겨지는 그 걸음. 이제 그 이상 사람들은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죽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살아있는 우리에게 지금 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다 기대하고 있죠? 자, 그런데요. 그 날은 그때 우리가 우연히 살다 보니까 마지막 때에 태어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있어서 우연히 그렇게 이렇게 에녹처럼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한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그렇죠? 우연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그냥 이 마지막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우리 살아서 아, 우리 하늘 가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에녹은 어쩌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옮겨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운 좋게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어서 하늘로 옮겨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때 살아있는 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날은 어떤 날이 될 겁니까? 화가 될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에 예수님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 말해요?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말하는 거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뭐 예수님이 어떤 무서운 얼굴을 하고 오셔서 그럴까요?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스마일 미소를 지으시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아주 무서운 표정을 하셔서 그럴까요?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이런 날이 되냐. 자, 그때의 모든 결정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가진 믿음을 따라 될 것이에요. 그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 있느냐? 에녹처럼 하나님께 두었느냐? 그죠? 자,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가진 자들만이 옮겨질 거예요. 네. 그렇다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네. 왜?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그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믿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물론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말씀을 사도바울이 기록했어요. 자, 사도바울과 같은 예외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도바울이 이 글을 기록할 때 사도바울이 주님이 오시면 안 믿었을까요? 자기는 믿지 않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자, 그도 에녹과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자기가 증거하는 그 믿음의 증인이 되어서 자기를 제물로 바쳐줘야 할 것을 알았어요. 자기는 그 믿음의 증인으로서 하나의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서 그 순교자로 죽을 것을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았다는 것이죠. 그가 옮겨질 것을 믿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살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자가 되어 무덤 속에서 그분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서든 죽어서든 옮겨지는 것은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유다서는 참 우리 아주 간단한 책인데 우리가 원목사님이 이 말씀을 자주 설교하신 기억이 납니다. 처음부터 읽으면 좋지만 유다서 14절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의 주께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우리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죄. 그 죄 자체는 그분이 미워하신다. 얼마나 미워하세요? 자기의 생명을 버릴 만큼 그 정도로 미워하신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왜 그 죄가 있는 한 이 세상에 평화가 없고 모두가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면 결국 이 죄를 처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오셨고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죄의 흔적조차도 다 없애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그 죄 위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는 그 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죽습니까? 그 죄를, 그것을 우리에게서 사망의,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그 죄를 우리에게서 가져가셔서 처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죽으셨는데 그 죄를 끝내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치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고자 하는 자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불로 태울 때 뭘 태웠냐? 그 죄를 소멸하시고 사망 자체를 소멸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악인들이 죽나요? 예. 네. 하나님은 죄를 버리는데 죄와 떨어지지 않아. 예? 네? 하나님 죄를 가지고 가시는데 계속 그 죄를 붙잡고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죄가 탈 때 죄인도 함께 타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어떤 독단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선택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옛날엔 굉장히 무섭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제가 생각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모든 악인들의 처리도 사단이 처리하는 것이야. 누가 처리합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마지막 모든 사람들의 자기가 선택한 그 결정을 존중하시고 그의 모든 것을 존중하셔서 그가 선택한 것을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어떤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어디에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이 믿음 누구의 믿음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그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어디서요? 사랑 안에서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라고, 자신을 지키라고 할 때 우리에게 그냥 네가 알아서 지키라 그렇게 하지 않아.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지키라고요? 기쁨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구원은 어디서 지키는 겁니까? 구원은 기쁨 안에서 간직해야 돼요. 여기 우리 큰 따님이 기쁨인데, 예, 기쁨 안에서 참 좋은 말이죠. 그렇죠? 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하라 그러지 않고 뭘 기다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는 것이죠.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걸 구분을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죄는 사랑하면서 죄인은 미워해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분명히 죄를 사랑하는 자는 죄인을 미워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아무리 사랑하려고 뭐 사랑합시다 구호를 정하고 외치고 해도 안 돼요. 왜? 죄 자체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참으로 죄인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를 미워하는 자들. 능히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일.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이게 다 지금 엄청난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해 있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 있는 거죠. 언제부터요? 영원전부터. 또 이제와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참으로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참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실족한다?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 하나님이 길을 잘못해서 우리가 넘어졌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자, 이렇게 엄청난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 말씀, 약속 안에 믿음으로 서야 되겠죠. 그분의 약속은 믿음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약속이고, 또한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에녹처럼 이제 참으로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이러한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